준 씨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축하해요. 네. 둘이 생일이 비슷한 것 같네. 그게 많이 차이 안 나네. 2년인가 봐요. 거의 뭐 초딩들끼리 친구 될 때나. 야, 너 나랑 생일 똑같아. 아, 비슷해. 너 3월이야? 어, 난 4월인데. 나 물고기 자리. 너 A동? 나도 A동. 어, 너 뭐 혈액형 뭐야? 막 이러면서. 월간 자영업자 4월호 발간합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너무 좋아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니까 터져가지고. 되게 이게 오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 저 즐겁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즐거워야 될 일은 모르겠는데 탄핵이 얼마 전에 아, 네. 그쵸. 탄핵이 그래서... 됐고 오늘은 또 인양을 했죠.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죠. 네. 오늘 새벽부터. 지금 녹음하는 날이 3월, 지금이 3월 23일이거든요. 저희 괴물 녹음했을 때부터 계속 몇 달째 지금 시사 방송인지. 그쵸. 맞아. 그때...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 방송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우리 시국 특집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혼이비정상. 아, 맞아요. 그거 조회수 꽤 높았어요. 청취율 높았어요. 근데 참 그래요. 저 오늘 지금 오는데 망원역 네. 부근이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근데 이제 4.16 이제 가족협의회 분이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피켓 들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가기 좀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좀 못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뭔가 좀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비타어백도 좀 드리고 이렇게 손도 잡고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그냥 바로 눈물을 도 핑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나도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망원역조에 계신 분은 제가 여기에 사무실 다닌 지 한 3년 됐는데 네네. 그 사건 터진 날부터 계속 계셨었어요. 아. 그 망원역에. 그래서 저도 종종 그랬는데 네네. 그게 진짜 막 잊혀질만 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약간 잊혀지는 분위기 그런 거 들을 때 되게 울적했다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최근에 너무 좋았다고 그것 때문에 아니, 느끼시겠네요. 거의 매일 나오시면 네, 그 공기 맞아요. 자체가 달라지는 그쵸, 게 그쵸. 맞아, 맞아. 어쨌든 뭐 이제 시작이고 할 것도 너무 많지만 어쨌든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게 되게 좀 의미 있지 않나. 사실 저는 그래요. 되게 저는 유족이 되고 싶다는 표현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괴물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한참 전 가늠이 안 돼요. 그냥 그쵸. 어쨌든 좀 어쨌든, 힘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어쨌든 즐거운 날로 갈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뗐으니까 저희도 신나게 저희도 아 그래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어 뭐 그냥 그럭저럭 지내긴 했는데 아 네. 요즘 날씨는 좀 풀렸는데 네.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정말 엄청나요. 전 특히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탈 때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진짜. 그런 거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진짜 눈이 맵고 맞아. 목이 톡톡 막혔어요 진짜로. 네.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진짜 심한 날. 맞아. 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닌데 그날은 진짜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뭐 예민한 거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재난 상황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거라서 제 코털은 되게 촘촘하거든요. 네, 숱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예민 안 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알고 싶지 않은 걸 왜 그려주시나요 머리? 못 들은 기사입니다. 아무튼 4월 네. 네. 네. 아 저희 이제 4월이죠. 네. 메일을 팠어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이제 네. 제 트친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팟빵을 안 들으신대요. 아, 팟빵을 안 쓰신다고 그래서 뭘 되게 피드백을 주고 싶으신데 못 주셔가지고 뭐 안타깝다라는 멘션을 그 나누는 걸 보고 네. 제가 바로 메일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메일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메일 주소가 셀프셀러 SELF SELLER 333 그리고 gmail.com 이거는 저희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온갖 피드백은 이쪽으로라고 했는데 뭐 팟빵 안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뭐 여러 가지들 좀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 iOS 기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네.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 구독을 한 상태에서 이 월간 자영업자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편집을 누르시면은 아니다 편집이었나? 설정을 누르시면은 거기 프로필 저희가 써놓은 팟캐스트 프로필이 떠요. 거기에 이제 메일 주소가 그렇구나. 링크가 써 있어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메일을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되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 보고 저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러면서 또 했는데 제가 짧게만 좀 읽을게요.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청취자입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너무 신난다. 아니 어떡해. 저 김혜리의 필름클럽 듣는데 네. 그 막 사연 소개하는 거 너무 막 너무 거기는 뭐 빗발치죠. 그러니까 네. 다 되게 좋았거든. 아 좋겠다 막 이러면 나 처음 메일 보고 너무 좋았는데 어쨌든 네 뭐 팟빵 댓글이 편하시겠지만 뭐 팟캐스트로 듣고 있어서 PIBCHABAN 님이 보내주셨어요. 항상 감상 내용 보내주고 싶으셨는데 팟빵을 안 써서 마음속으로만 쌓아두고 있었다가 메일을 만들었다는 내용 저희 보시고 이제 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트치님 추천으로 아 트위터 좋아요. 그 자영업자 알게 돼서 재미있게 듣고 계시는데 그 팟캐스트 여러 개 듣고 계시는데 영화 관련해가지고 자영업자는 뭐 영화 리뷰라기보다는 영화 덕질, 덕톡, 네. 영화 영업 이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거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막 덕톡을 하고 싶은 팟캐스트라서 항상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월간 자영업자라고 바꿔서 혹시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셨고 네. 자영업자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갖고 뭐 영화 이외에 저희가 이런 덕질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새로운 문물 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뭐 덕질 토크하는데 보통 SNS에서 말할 땐 메아리가 대다오는 메아리가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으로 되게 반응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뭐 더 많은 영화 해달라 하고 아카데미 리뷰 안 해주시냐 좀 물어보셨고 핵소고지 사일런스 뭐 하실 생각 없으시냐 이런 거 좀 물어보셨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메일 보내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다 그랬어. 이거 되게 감탄 터지지 않아요? 좋습니다. 우리 되게 생방송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 연결 연결됐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그 저희가 보통 감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배우 한 명 가지고 필모 이야기를 해도 또 재밌을 것 같다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역시 자영업자 청취자다운 태도로 감상 메일에 영업을 넣어야겠다고 하셔서 스트레인지 띵스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그렇죠. 기묘한 이야기 미드 참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저희 세 분 저희 목소리도 다 너무 좋고 목소리 균형도 캐릭터가 제각이라 너무 좋다. 그래서 좋은 하루 되신다. 아유, 좋은 하루 되신다 뭔가요? 좋은 하루 되신다. 아,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좋은 하루가 되셨거든. 아 너무 좋은 말씀만 써주셔가지고 저 한번 스트레인저 띵스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핍차밤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저희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주셔야 저희가 힘이 쭉쭉쭉쭉 생기더라고요. 순위도 빡빡빡 올라가고 네. 더 많이 응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다운로드와 하트로 네. 저희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별풍은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예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4월호 하면서 이제 네. 4월에 각 기대작들 개봉 예정 4월에 개봉된 예정작들 중에서 네네. 각자 기대작들을 좀 뽑아봤죠. 네. 그렇죠. 어떻게 공통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셋 다 공통된 거는 분노의 질주였나요? 네, 저도 분노의 질주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팬팬님 먼저 뽑아주신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요? 네. 분노의 질주는 일단 겹치고 그거는 네. 나중에 얘기하고 저는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가 좀 기대돼서 근데 이게 사실 저는 4월에 기대작이 개봉작 중에 기대된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맞아요. 저도 예, 그리고 요 근래 한국 영화는 그렇게 기대작으로 꼽지 않았었는데 요거는 조금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각본이나 시나리오 같은 걸 봤을 때 좀 각본이 시나리오구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같은 걸 봤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저도 4월 예전작들 쭉 봤는데 네. 진짜 특별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안재홍 배우랑 네. 이선균 그렇죠. 둘 다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분노의 질주는 다들 뽑으셨듯이 저는 빈디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좋죠. 그리고 분노의 질주가 또 이렇게 극장에서 봐요. 이렇게 짠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무리 재미없다고 해도 항상 가서 보는 영화? 마블 영화도 그렇지만 분노의 질주도 뭔가 매년 한 번씩 극장에서 만나는 미드 같은 맞아.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제 약간 크리스마스 영화 같은데 전 옛날에 성룡 영화가 그랬는데 네. 이제는 저는 뭐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저 되게 좋아하고 이 첫 포로커가 없는 첫 시리즈잖아요 사실은 저번 시리즈에 뭐 언급만 되지 않았나? 아 저번 시리즈도 없었나요? 아니요 등장하고 이제 그쵸. 떠나보내는 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여러 가지 해서 이번부터 안 나오잖아요. 네, 이번부터 없죠. 그래가지고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감독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게리에프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탈리안 잡. 아 그래요? 네, 재밌을 그 감독이에요. 것 같다. 그러면. 아, 기대를 해볼만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안 잡도 그런 레이스 그 자동차 네, 추격전 네. 장면도 있었고 이탈리안 잡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거기서 또 이번에 샬레즈 테론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스틴 린 감독이 이제 빠지면서 그렇죠. 좀 이제 시리즈의 힘이 약간 좀 힘에 붙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지난번 작품이 그래서 조금 기대 아쉬웠죠. 이야기도 했고 제임스 완 감독이었어요. 제임스 네. 완이었죠.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제 배우들을 계속 대거 투입을 하고 네. 사실 샬레즈 테론이 나온다는 것도 꽤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그쵸? 아니 이런데 퓨리오사께서 다 죽여. 아니 근데 별 역할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자세한 건 안 봤는데 확실히 이제 좀 오션스 일레븐이나 이런 영화처럼 네. 뭔가 캐스팅의 어떤 그것만으로도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총출동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번에 또 그 누구죠? 제임스 스테덤이 또 나오고 또 약간 같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 약간 시나리오에 좀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해야 될지. 사실 이제는 원래 이 영화 시리즈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느낌은 전혀 아니고 없죠. 이제는 좀 뭔가 007이나 그러니까 그 배우들이 각기 출연했던 어떤 그 다른 유명 작품들의 아우라가 좀 맞아요. 끌어져 땡겨온다고 해야 되나? 제임스 스테덤이 나오면 트랜스포터 같고 또 덜하게 나오면 뭔가 왠지 GI저도 약간 섞인 것 같고 막 자동차에서 총 쏘니까 막 007 생각도 나고 막 오만 게 다 생각이 나고 아무튼 전 빈디젤 보러 가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그 배우들이 나오는 시퀀스는 네. 그 배우들의 그 핵심 매력 영화? 네. 정말 제이스 스테이덤은 그런 그 특유의 액션 그 뭐죠? 약간 그쵸. 무술 같은 네. 그런 걸 하고 이제 덜랑 나오면 이제 되게 빡센 레슬링 액션 나오고 그렇죠.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고 네. 그걸 맞아요. 되게 잘했는데 약간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다 방만 해질까봐 더 꼬라박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항상 보면서 느낀 게 평탄치지였나요? 맞아요. 분노의 질주는 시리즈의 관성이 있어요. 네. 신나게 좀 질르는 게 있어서 이번에도 희한하게 전편들을 다 복습하고 싶어지는 그 맞아요. 그런 게 있어. 맞아. 너무 좋아. 이 영화를 막 엄청 좋아 막 미치겠어 내 인생 영화 이런 느낌이 아닌데 항상 좋죠. 저 보면은 그냥 저번에 저희가 분노의 질주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네. 가짜지만 정말 얘네는 진짜로 믿고 있고 그 영화의 그 캐릭터의 태도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잘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도구는 저도 이제 분노의 질주 얘기를 했고 저는 그 클로설. 콜로설. 콜로설. 콜로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준 씨도 이거를 뽑았었는데 저 되게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네. 그 에네스웨이가 나오는 영화인데. 약간 이상해요 스토리가 뭐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고편만 보면은 처음에 그냥 뭐 약간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처럼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재난 영화더라고요 SF 약간 판타지스러우면서 그래갖고 뭐 괴수가 나오고 네 서울에 괴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촬영을 서울에서 했대요 부천 상동 굉장한데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서울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래요. 그러니까 한국 장면이겠죠 정확히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괴수가 출연을 했는데 그 괴수가 그 미국에 있는 NSA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대로 괴수가 움직이는 거야. 동기화 돼 있는. 그쵸 맞아요. 싱크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거가 다예요. 네네. 그러니까 설정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 도대체 이 감독 타임 크라인 감독이었었네요. 보신 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처음 듣는 감독이에요. 전작을 찾아봤는데도 어때요? 그 뭐 되게 저 신기한 감독이던데. 이거 보고 이 사람 영화 다시는 안 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약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좀. 그 누구죠? 악마의 등뼈 만든 델토로 초기작 같은 느낌. 근데 아니 왜?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그 약간 대사나 이런 게 조금 이상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괴작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물 요런 물 비슷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그렇네요. 보니까 썬댄스에서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되게 예쁘죠, 그 아트 포스터. 내 맘대로 움직이는 괴수가 생겼다. 아, 한국 포스터인가요? 네. 죽어라.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막 먹힐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예전에 이제 궁금하긴 하네. 80년대 라비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제목만 들어봤어요. 제니퍼 코넬리가 젊을 때 나오고 이제 돌아가신 데이빗 보위가 출연하기도 하는 이제 네네. 그 거기도 이제 뭐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에 가서 이제 뭐 미로를 헤매면서 뭐 괴물들을 만나고 그런 영화인데 약간 그런 감성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딱 1년 전 요맘때 찍었네요. 서울역에서도 찍었대요. 이게 원래 도쿄 일본에서 찍으려고 했대요. 네. 일본에서 다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마켓에서 파는 과정에서 그 고질라를 좀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따랐었대요. 아이고 왜 그랬어? 그래 왜냐면 이게 괴수 영화고 이제 고질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토호 일본 회사 있죠? 네네. 거기랑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일본이랑 엎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꽝 대신 닭이 된 거야 우리가? 고마워요 일본. 근데 괴수로 나온 디자인이 약간 용가리 같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게, 약간 소호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콜로설인데 예고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아직 그리고 개봉일이 아직 확정 안 났어요. 4월에 한다는 얘기만. 약간 있고. IPTV 같은 걸로 바로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영화예요. 어떻게 네. 나왔을까. 네. 이거 뭐.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자면은 그 일라이로스. 그린 인페르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호스텔로 유명한 일라이로스인데, 그러니까 찍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 해외에서는 이미 되게 개봉이 됐었는데 한국에 전 개봉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4월 예정작을 보니까 이게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죠? 홀로코스트 있죠. 그 소위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식인종, 네네. 그 어떤 부족 사회에 떨어져가지고 얘네가 그냥 먹히는 내용이에요. 카니발. 그쵸, 맞아요. 카니발 홀로코스트. 그건데, 이 영화가 좀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걔네가 뭐, 환경을 파괴하러 갔다거나, 이래갖고, 징벌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일라이로스 영화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영화도 이제 되게 그런, NGO에 되게 그런, 열정이 가득 찬 대학생들이 어떻게 잘못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는 부족들한테 막 씹어 먹히고 막 약간 이런 건데. 재밌겠다. 되게 잔인하대요. 아, 그래요? 되게 잔인하대요. 엄청 잔인하대요. 그러니까 약간 평이 갈리는데, 그냥 고어 영화 같은데 네. 궁금해요. 이런 영화를 이게 개봉해요? 그러니까요. 신기해. 개봉 예정은 잡혀 있어요, 일단. 그렇죠. 포스터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그 찍은 거를 그 영화 이런 거에 전혀 노출이 안 됐던 사람들이래요. 그 부족 자체가. 아, 네. 그냥 뭐 되게 재밌게 찍었다는데 뭐 카니발 홀로코스트를 보여준 거 너무 재밌어 했다고. 깔깔깔 웃었대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좀 궁금해요. 되게 평은 되게 많이 갈리던데 그냥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경험이 사실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특히 이런 고어물 같은 경우가 네. 요즘에 이런 장르도 거의 없고 사실은 카니발 홀로코스트는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리메이크작이 나온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리메이크는 아니고 그냥 그런 장르. 아 그래요? 네네네네네. 어쨌든 좀 궁금해요. 이것도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저는 네. 뭐 추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뭐 네 적극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편만 더 꼽자면은 어느 독재자라는 영화가 개봉 예정이래요. 네. 이게 뭐 유럽 쪽에서 이제 합작으로 찍은 영화인가 본데 이제 어떤 국가의 이제 독재자가 권력을 잃게 되고 이제 가족들이 전부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는데 정작 독재자 그 당사자와 손자는 이제 도주를 하는데 실패해서 이제 도시에 이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분을 숨기고 네. 거리에 악사 행세를 하면서 이제 여정을 뭐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라고 해요. 아, 그러면서 마마마마 감독이었나요? 이 개봉하다니. 네. 아 이분 뭐 유명하신 분인가요? 부산에 거의 아 부산의 신? 계속 오시는 그 네 아무튼. 네 근데 시놉시스만 읽어봐도 조금 되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약간 예전에 그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영화도 이제 보면은 좀 입장은 반대지만 그 유태인 이제 학살당한 유태인이 네. 자기 아들 데리고 아들한테 계속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독재자도 약간 자기 손자한테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을 안 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역할극을 해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악행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여파를 보면서 뭔가 깨달아나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시놉시스만 읽으면 아직 비극 속에서 꽃피는 동화 약간 이런 거네요. 근데 뭐 네, 이런 영화가 뭐 흔치는 않지만 하여튼 좀 궁금해졌어요. 이런 감독 중에 되게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인데 아 이란 감독이에요? 근데 부산에 거의 매년 아니고 쓸 때마다,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 때마다 부산에서 상영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상영했던 것 같아 이 영화. 근데 개봉을 할 줄은 몰랐어요. 워낙 인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런 영화. 뭐 아마 하루에 한두 회차 정도 있겠죠. 뭐 보려고 해도. 뭐 메가박스 뭐 뭐지 필름 소사이어티 뭐 이런 데 있겠죠. 네. 뭐 오전 11시 새벽 1시 20분 오전 25... 11시 반 막 이런 25시 20분 정말 진짜 그래요. 네. 어쨌든, 저, 어쨌든 네. 이렇게 저희가 좀 네. 뽑은 4월의 기대작은 네. 요 정도고요. 이제 네 어떤 좀 잘 맞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 뭐, 저희도 뭐 아직 안 본 영화니까 추천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맞아요. 기대작 네. 궁금하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고. 네 다들 뭐 영화는 좀 보셨어요? 어떤 것들? 또 로건. 뭐. 네 저는 뭐 로건, 콩 스컬 아일랜드. 신고질라 같은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나요? 저 극장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고 저 하이큐 봤어요. 하이큐 여전히 지난번에도 하이큐 덕질 하이큐 보고 저 인도 개봉 영화 봤는데 이거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도 네. 얘기하세요. 네 인도 개봉 영화 많이 봤어요. 일주일 한 편씩 봤는데 와. 그냥 다 재미없더라고요. 최근 영화 말하지 않을 걸 그랬네. 언제 한번 넷플릭스에 있는 인도 영화들 중에 좀 네. 골라가지고 추천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그럴까 봐요. 가져주시면 그럴까 좋겠어요. 그럴까 저도 봐요. 조금 팬팬님의 네. 인도 특집. 네 가이드를 받고 싶고. 두 분도 인도 영화 좋아하시지 않나요? 안 저 그러니까, 세월간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세월간에는 뭐. 전 인도 여행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 여행 갔을 때 봤던 인도 영화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 맞아. 극장 분위기랑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인상적이었다고. 그 마살라 무비라고 하는 네, 네, 그 네. 특유의 그것들이 되게 신났었는데 재밌겠네요. 인도 영화 팬들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진짜 그렇게 막 저변이 넓진 않잖아요. 맞아,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쵸. 인도 개봉 인도 영화 개봉한다고 해도 뭐 얼마나 된다고. 세월간이가 조금 이례적인 거였기도 하고. 세월간이는 왠지 약간 교양 영화처럼 돼 버려가지고. 맞아. 저도 인도 여행 갔을 때 이걸로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막 카이스트 학생들 막 그런 자살 한창 그럴 때여가지고 아, 우리도 너네랑 비슷해. 맞아.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외국 갔을 때 태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아 나 옹박 좋아해 이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진짜 좋아요. 저 일본 친구들 만나면 항상 멋지다 마사루나 막 엑스제팬 얘기하고 저 막 7인의 사무라 얘기하면 모르던데 네, 그런 세대의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요. 시네필의 문제 아닌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신고질라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그럼 뭐 나중에 그래요. 신고질라 다 보신 거예요? 저도, 네, 저도 신고질라는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 되게 좀 생각할수록 좀 곱씹게 되는 그런 특이한 영화였어요. 나중에 한번 네 한번 네. 이 기회가 있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특집으로? 에바 특집을 빙자한 고질라 특집.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그건 사실 고질라 특집이 아니라 에바 특집이겠지. 그냥 안노 히데아키 특집 아니야? 큐티하니 같은 거 보고. 뭐라고요? 그래요. 네. 아 저는 그리고 최근에 그거 봤어요. 용의 직과의사? 라는 애니메이션.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카라. 지난번 얘기했었나요? 네 얘기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그때랑,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때랑 쭉 이어진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이큐와 용의 치과 의사가 쭉 이어지시는 거예요. 저희 한 번에 녹음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완료 같은 거. 해부 PP 같은 거야. 아, 이게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보세요. 한 달 만에 녹음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 어쨌든 저희 4월에 본 영화들 기대작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영화 뭐죠? 저 이제 본 걸로 들어가자면은 4월. 네. 4월호의 영화. 4월의 영화. 네. 뭐죠? 이와이 슌지 감독의 4월 이야기. 이제 저희 합이 좀 맞네요. 다음 주 4월 이야기 본편으로 만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별점과 다운로드도 함께.